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주체 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5돌씩 되는 뜻깊은 올해 3월에만도 수천 명이 주체 사상 노작 전시관을 찾은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주체 백년대에 들어와 연 38만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, 청년학생들과 외국인, 해외 동포들이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.